Everything. I'm not a dog. Everything. Call out a dog. 그들의 다수건 나니 뭐. 실하나의 기미와 나니 뭐. 후작게들, 박하게들. 이와 케와 이란 나이 뭐. 기미 미루 따빗을 안들. 손놓고 도박아 후안대요 신지츠미에즈모 주독 보쿠오 사쿠노 사주도 가나와나이 코코로 닦여주소 It's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이나코 나를 하 꿈은 내 love is so 그러시대 Shit. I need you girl 내 기미와 있더니 이츠모미가 대대 君と君と너와이가와리도